나의 환호와 기대 속에 첫 등장 No doubt 남들과 차별화되는 순간 나갈 문은 없어 넌 없이 나가게 돼 빛이 빛이 나야 빛이 빛이 나야 I'm very very good 잔치를 멈춰 분위기는 벌써 무르익었고 순식간에 객석을 정보 카페에서 가라 행가를 받아 터지는 팝바를 박차를 가해요 How many fake MCs out there? 불러 멀어지라도 세게 울어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땡땡 아무나 데려 오시고 맘 내키는 대로 움직여 그치 그치 야야 그치 그치 야야 시간 다 됐어 정적을 주목한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헤이 거기 너 똥폼 잡지마 손 들어 벌 좀 받자 하나가 된 듯이 다 나불래 For you, huh?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쭉 쪼여들어간다